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 사변인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의 경축 모임이 10일 전승혁명사적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여명 일꾼들, 여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완전 성공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폭풍쳐 나아가는 백두산 대국의 영적 기상과 무진막강한 공력의 일대시이며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아버리고 미쳐날뛰는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철퇴를 내린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전력적 지위를 최상의 기원지에서 빛내어주시고 주체조선의 천만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연설자들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휘황한 진로 따라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